아름다운 사람이여, 꿈처럼 행복했던 사랑이여, 머물고 간 바람처럼 기약 없이 멀어져간 내 사랑아,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라. 지지 않는 사랑의 꽃으로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돌아오라 사랑이여, 내 사랑. 사랑은 한 줄기 바람.